영어도 못하면서 돈만 밝히는 사람. 우리 한국인이 정말 이런 인간일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얘기는 이래요. 미국에서 곧 개봉될 워너브러더스의 Falling Down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딸의 생일에 실직한 셀러리맨 디펜스 마이클 더글라스의 눈을 통해서 메마른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한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주인공 디펜스가 한국인이 경영하는 업소에 들어가서 동전을 바꾸려다가 거절당하자 한국전쟁에서 도와준 은혜도 모른다면서 모욕과 구타를 퍼붓습니다. 구타당한 이 씨는 서툰 영어로 경찰서에 가서 호소하지만 일본계 형사에게 그에게마저 면박을 받습니다. 물건에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영어는 서툴면서 인색하고 비굴한 한국인의 모습. 물론 이것이 모든 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 세계에 영화 배급망을 주고 있는 미국에서 이 영화를 풀었을 때 한국인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요? 인종적 편견을 지닌 강대국 미국의 문화적 폭력. 이 영화의 배급을 막는 노력이 글쎄요. 정부 차원의 어떠한 다른 홍보 조치보다도 더욱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화 르 프로페셔널 중에서 끼마이 도대체 누구길래 오리지널 사운드 얘기였습니다. 어렸을 적 미국이란 나라는 나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내가 점점 나이를 먹어 미국이 지상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난 약간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원주민을 무력으로 토벌하고 세워진 나라,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는 나라, 6.25 참전이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아니 그 전쟁의 발발 자체가 우리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에 와서 미국은 내게 더 이상 기회와 평등의 나라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더더욱 아니었다. 하지만 더욱더 싫은 것은 미국의 영화와 미국의 음악이라면 죽고 못 사는 나 자신이다. 광주의 최한별 씨. 아, 글쎄요. 최한별 씨의 마지막 글 중에서 나 자신이란 부분에는 최한별 씨뿐만이 아니라 저도 포함될 것 같네요. FM 영화 음악을 진행하면서요.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화의 대부분이 미국 영화잖아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영화의 80% 이상이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지만요. 좀 더 폭넓은 세계관 그리고 시각, 문화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제3세계 영화 그리고 우리 영화도 많이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더글라스가 출연했던 그 영화 얘기 소식을 듣고 저도 참 화가 났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능력을 모두 갖추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FM 영화 음악 함께 해주실 분은요. 네 통의 편지를 보내주신 고경혜 씨도 계신데요. 참 건강한 학생이세요. 어머니께서 남대문 시장에서 번데기를 팔고 계시는데 어쩔 때 노점상 단속들에게 쫓기고 또 어쩔 때는 경찰서에도 가시기도 하시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쪼개서 극장에 가는 것이 하지만 나에게는 감칠맛 나는 기쁨이 됐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어떤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내 사랑하는 엄마를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영화 속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겠죠. 모든 것이 가능한 영화의 세계, FM 영화음악입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링. 그의 시간 속에 여유가 있어 좋다. 그의 시간 속에 따반이 있어 좋다. 드븐. 어째서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됩니까? 나는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안돼! 제라르 어디 있어요? 사랑을 위해 죽다. 관습에 항변하는 사랑의 용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다.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라스트 모이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던 순간 운명처럼 음악은 흐르고 감동의 영화 라스트 모이칸. 이제 음악으로 만났어요.

영화 Midnight Run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Midnight Run의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는 바운티 헌터, 그러니까 현상금이 걸린 사람을 잡는 전직 경찰입니다. 그는 어느 조직에 돈을 갖고 도망친 찰스 그로딘을 붙잡아서 뉴욕에서 LA까지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 그로딘이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포기하고 자동차로 머나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로버트 드니로, 그는 범인인 찰스 그로딘과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낙천적인 이 범인을 통해서 로버트 드니로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죠. 결국 그는 범인 찰스를 일부러 풀어줘 버립니다. 로드무비는 60년대 이전, 뉴시네마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영화 속에서 거의 찾을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무비 탄생의 분수령을 이룬 것이 60년대 미국 청년 문화, 즉 히피 운동입니다. 월남전과 대통령 암살로 이어지는 국내 정치적 파동, 그리고 제3세계 국가의 독립전쟁, 이런 것들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는,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운동을 일으켰죠. 이때 젊은이들의 구호는 자유였고, 정신을 지탱해주는 사상은 히피주의였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것, 이것이 로드무비의 출발점인 셈이죠. 그런데 로드무비의 원형을 문화계에서 찾아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단테의 신곡,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동화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작품들이 모두 로드무비의 원형이라는 거죠. 로드무비는 여행을 하는 등장인물의 교통수단과 그 길의 종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지라이더처럼 오토바이를 이용한 영화를 바이크 무비, 그리고 지옥의 묵시록처럼 배를 타고 강을 여행하는 경우는 리버 무비라고 합니다. 또 80일간의 세계 일주처럼 기구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특이한 로드무비도 있죠. 그리고 로드무비는 자유로운 형식만큼이나 또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 스탠바이 미나, 아네스 바르다 감독의 집도 없이 법도 없이, 이런 영화들은 자아가 성장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그런 시련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탈리아의 길이나 빔 벤더스 감독의 파리 텍사스, 이런 영화는 인생을 길에 비유하면서 그 삶의 의미를 묻고 있는 로드무비죠. 그리고 이지라이더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런 영화들은 여행을 소재로 해서 부패하고 폐쇄되어 있는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드무비는 현대문명에 대한 풍자, 그리고 비판에서부터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성찰에 이르기까지 그 주제의 폭이나 깊이가 무척이나 다양하죠. 영화 Easy Rider 중에서 듣습니다. Ballad of Easy Rider, Birds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ticket from this road to some other town. Over the flow, past the shady tree, go river go, go to the sea, flow. The river flows, it flows to the sea. Wherever that river goes, that's where I want to be. Flow, river, flow. Let your waters wash down. Take me from this road to some town. Ballad of Easy Rider, 영화 Easy Rider 중에서 Birds의 노래였습니다. 이제 인디 무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인디 무비는 독립 영화, 즉 인디펜던트 무비의 준말입니다. 거대한 영화 산업에 속하지 않고 저예산으로 만들어지는 인디 무비. 독립영화는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영화사에 속하지 않고 독립 프로덕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어야 하고, 또 내용적으로는 오프 할리우드, 할리우드를 벗어난, 그러니까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지 않고 새로운 작가 정신이나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영화라야 진정한 인디무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디 영화는 제작 장소도 헐리우드에서 떨어진 곳이라야 한다고 하죠. 독립영화, 이 인디무비의 전통은 뉴욕을 중심으로 합니다. 매년 열리는 뉴욕 영화제는 인디펜던트 정신이 강하고 또 유명한 평론가들이 엄격히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세계 인디무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우디 앨런, 마틴 스콜세지, 이런 뉴욕파 감독들에 의해서 계승된 미국 인디무비의 전통은 현재는 조엘 에단 코엔 형제, 스파이크 리 감독 같은 세계적인 인디무비의 감독들에 의해서 더욱더 화려하게 그 꽃을 피워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영화 중에서는 16mm 작품인 파업전야라든지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이런 영화들이 독립영화로 손꼽히죠. 최근 미국에서 가장 큰 반응을 일으킨 인디무비는 그렉 에러키 감독의 영화 The Living End 이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에이즈와 동성애 그리고 막다른 인생 이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이런 자막이 적혀 있다고 해요. 이 영화를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백악관의 어리석은 관료주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바로 인디무비의 개념과 저력을 나타내는 한마디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스파이크 리 감독의 정글 피버, 이 영화 중에서 스티비 원더의 노래로 듣습니다. 정글 피버. Cause they say we're the wrong color. Staring, gloating, laughing, looking like we've done something wrong. Because we show love strong. If you come on calling us names too bad to mention, but we pay them no attention. For colorblind are in the feeling. 최근 말콤 엑스를 내놓은 인디무비의 총아 스파이크 리 감독의 정글 피버 중에서 정글 피버 스티비 원더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서울 잠실 7동의 이수진 씨. 영일 오빠가 가르쳐주시는 영어는 머릿속에 잘 들어와서 오빠가 저희 영어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자, 영일 오빠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경희 씨 줄지에 영일 오빠 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이수진 씨. 네. 맞아요. 잘하는 분인데요. 제가 공부 잘하는 분 같아요. 가경희 씨 오늘 어떤 영화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언터처블스 하겠습니다. 네. 좀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네, 네. 이렇게 그 딱딱한 영어를 재미있게 익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네. 즐겁네요. 그리고 FM 영화 음악 들으면서 또 그냥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유익하게 활용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즐겁습니다. 예. The Untouchables인데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영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제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더구나 요즘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인다면은요. 네. 정님 씨 그 대입학력고사 보실 때하고 네. 또 저는 예비고사 봤지만은요 네. 그 시절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수학능력시험에서 외국어 영역이요 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가령 A, B, A, B 문제가 쭉 나온 다음에 네. A, B 대화를 선호 문장 보여주고 위에서 B의 감정은 그러면 1, 질투, 2, 요구, 3, 후회, 4, 질문 이런 식으로 네. 이제는 생각하는 수업 생각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가 돼서 네. 요즘 뭐 제 친구들도 입시학원 단과반 교사가 많지만 학생들이 안 온다는데요. 아, 네, 차라리 소설 많이 읽고 또 영화 많이 보고 이제는 이제 외국어 영역 부문에서 영화 많이 보는 분들이 유리하실 거예요. 좋은 방향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The Untouchables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원래 The Untouchables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은님 씨께 제가 아주 좋은 정보를 얻었지만은 설명 좀 해주시죠. 인도에서 저는 최하층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 그보다 네. 더 낮은 거라면서요? 네. 인도의 그 계급제도 카스트 네. 제도를 강경희 씨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계급제도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보다도 더 낮은, 그러니까 불촉천민, 우리가 그렇습니다.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네네. 천한 천민들을 우리가 언터처블스라고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더 플러스 형용사 그러면 복수 보통명사 이런 거 네. 우리 배우잖아요. 네. 뭐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래 이 말 뜻은 손대기도 모한 아주 그 천한 사람들. 그래서 손도 대지 않는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이 뜻이 변해서 네.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 시절에 네. 일단 주류 매매를 금지했죠. Prohibition Law라고 해서요. 네. 그걸 대문자로 써가지고 금지인데 아주 주류 매매 금지를 아주 Prohibition Law로 그게 고유명사화, 고유명사화시켰습니다. 네. 근데 뭐 어디든지 뭐 말썽꾸러기들은 있거든요. 네. 꼭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우리도 건전사회 정책의 네. 일환으로 범죄와의 전쟁 등등 이런 일환으로 12시까지밖에 유흥업소 영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몰래 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네. 꼭 잡히지만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얼굴 가리고 막 네. 잡혀가는데 이때도 그 팔지 말라는 술을 몰래 팔아서 거액을 챙기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그런 범죄 조직인데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경찰과 손이 닿았고 모든 그 아주 그 많은 그 정치권하고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The Untouchables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가공할 만한 사람들, 누가 건드리지 네. 못하는 사람들. 예. 천에서 안 만지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 만지는 사람들. 네. 두 가지 뜻이 있죠. 예. 이렇게 하고 이 영화에 들어간다면 조금 혼란이 옵니다. 이 스타일로 가니까 정성일 씨 같이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또 뜻이 있어요. 네. 이 영화 속에서는 원래 그래서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 중에 The Untouchables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 오랫동안 예. 우리 뭐 수사반장처럼요. 아 수사대 얘기를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네, 그 The Untouchables는 30년대에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알카폰 일당의 네. 그런 안급 그을 그린 갱들의 네. 그런 세계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는 네. 그 The Untouchables랑 조금 다릅니다. 예. 예, 여기서는 바로 그 The Untouchables 그러니까 조직 범죄단 네. 경찰도 건드리지 못하는 조직 범죄단과 대항해서 싸우는 또 다른 The Untouchables인데 예, 형사들을 The Untouchables라고 부르죠. 터치에는요 예. 예, 매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성에서 파견된 경찰이 아닌 네. 원래 재무성 관리였는데 우리도 예. 마약 단속이라든가 옛날에 양주나 양담배 못 팔겠을 때 그런 검사는 보사부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사를 미국에서 재무성에서 합니다. 재무성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에요. 경찰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총도 잘 안 써본 사람인데 네, 네. 엘리언 네스, 케빈 코스너 예. 그리고 현지에서 뽑은 그 앤디 가르시아 예. 그리고 또 회계사 출신의 뭐 월리스 예, 조그만 사람 있죠. 예. 뭐 아빠가 줄었어요. 거기 나온 사람. 그 사람도 원래 공인회계사인데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는 원래 경찰 출신이라고는 이제 션 커넬리 예. 과거에 강력계에 있었지만은 마약단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 경관으로 쫓겨납니다. 예. 이분이 아이리시예요. 예, 영화 속에서도 아일랜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아일랜드계 대개 영화의 주인공 중에 아이리시는 정의한으로 많이 나오죠. 예, 정의롭게 성격이 싸우다가 죽는 예. 대개 다 카톨릭이고요. 예. 역시 예외 없이 아이리시로 나오고 중간에 아주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악당들과 싸우다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는데 터치가 매수한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중간에 알카포네가 사람을 보내서 네. 엘리언 네스를 매수하려고 좀 매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자 너희들이 언터처블즈야? 청백리야? 네. 매수가 안 돼? 새로운 신조어예요. 네. 그러니까 The Untouchables는 알카폰 일당의 조직범죄단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거대한 조직범죄단.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그렇습니다. 사람들. 이 엘리언 네스 이 네 명을 The Untouchables라고 할 때는 매수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돈으로 터치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터치라는 단어를 따드시면 매수하다. He's touched 그러면 매수당했다. 네. 넘어갔다는 뜻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구태여 번역한다면은 청백리 관리들. 네. 요즘에 우리 그 새로운 정부에서도 예.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장면인 거죠. 자, 첫 장면은 엘리언 네스가 부임한 뒤 아주 의기양양하게 주류 저장 창고를 급습하지만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 정보가 미리 차나갔기 네. 때문에 경찰 내부에 다 그 알카폰의 일당이 예.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산 네. 술 대신에 우산이 예.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크게 봉변을 당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에 신문에도 크게 나요. 국방성에서 파견된 십자군 십자군 경관 엘리언 네스 망신당하다 이렇게 나오는 신문을 보고는 우울한 채 이제 그 다리 난간에서 혼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아내가 준 쪽지 네. 주머니에 I'm very proud of you 예.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라는 쪽지가 무색하니까 종이를 버리거든요. 그때 이미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션 네. 커넬리 과거에는 아주 그 범인들이 무서워했던 사람이죠. 네. 그러나 지금은 순찰을 돌고 있어요.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huh? You wanna throw your garbage? Throw it in the goddamn trash basket. 이 사람이 뭐 누군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네. 거지. 이봐, 어디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통닭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스는 이제 저 사람이 자기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재무성에서 특별히 파견된 마약 소탕반이기 때문에 시카고 경찰서장까지 자기가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특별 임무를 띄웠죠. 암행어사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를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는 지위가 있으니까 Don't you have more important things to do? 당신 할 일 그렇게 없어? 화가 난 거예요. 네. 자기 일도 안 되니까. I'm not doing them right now. 중요한 일 있지만은 지금 하지 않고 있어. 왜? 된 얘기로 뭐 이상해 하고 휘비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그러더니 그 경찰봉으로 가슴을 탁 칩니다. 네. 몽하스카 권총을 차고 있구만 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가슴에 불룩한 걸 보고는 권총 종류까지 알아낸단 말이에요. 네. 예감 이상하죠. 왜 총을 갖고 다니는 거야? Why are you packing the gun? 그러자 얘기합니다. I'm a treasury officer. 이렇게만 말하면은 보통 사람 모르죠. 난 재무성 관리입니다. 네. 근데 자기 사실은 재무성 관리인데 시카고 경찰에 파견돼서 이번에 알카포네 일당을 소탕하기로 한 내막을 아는 사람은 그 재무성 관리가 무섭지만 그렇죠? 그렇죠. 일반 이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지 모르는데 네. 나 재무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무서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Alright, just remember what he talked about. 그 얘기는 듣지도 않고요. 내 얘기나 잘 기억해 두셔. 그러고는 돌아가요. 그러자 네스가 하는 말이 Wait a minute, what the hell kind of police do we have in this goddamn city, huh? What do they teach you? Just turn your back on the armed man? 명령줄을 이봐. 네. 도대체 이놈의 도시 경찰 어떻게 된 예. 거야? 무기 가진 사람한테 등을 돌리고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자 선 코넬이가 얘기합니다. You are a treasury officer. 재무성 관리라면서. 그러자 아주 멋진 문장이 나옵니다. How do you know that? I just told you I was. 내가 말해서 알았잖소. 예. 내가 말 안 했으면 몰랐을 거 아니야. 이 말 뜻에는 그렇게 사람 말을 막 믿는단 말이야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까지는 네스는 자기가 좀 굉장한 것 같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그러자 멀론이 이 사람의 자존심을 확 짓밟습니다. Who could claim to be that? Who was not? 그까짓 거 가지고 누가 사기치겠어? 나 순찰 경관인데 나한테 이를테면 겁을 주려면 나는 뭐 FBI 국장이다. CIA 요원이다. 이런 걸로 나를 겁을 줄려 몰라도 순찰 경관이 뭐 재무성 관리를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네. Who could claim to be that? Who was not? 그까지 거 가지고 자랑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겠어? 그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영업용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FM 영화 음악에 수요일마다 나오는 곽영일인데요. 그럼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럼 믿으세요? 그럼 그런 걸로 아직 누가 거짓말 시키겠어요? 김기덕 씨라고 몰라도. 그러니까 네. 적당한 거짓말은 안 믿는다. 네. 믿는다 이거죠. 네. 그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예. Who could claim to be that? Who was not? 이게 비꼬는 거거든요. 예. 조롱하는 거거든요. 네. 요즘 대입이 이런 스타일로 나갑니다. 예. 그 문장이 갖는 의미. 네. 이걸 단순하게 그렇지 않으면서 누가 믿겠어 이러진 않거든요. 예. 그러자 이제는 재무성 관리라고 저쪽에서 알아냈으니까 명령을 해요. What's your name in unit? 관동성명을 대라. 다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멀론이요. 아쥬. Right here. 여기 있잖아. 명찰. 네. You got a beef? 그건 우리가 오늘 길 표현입니다. 네. BEF. You got a beef? You got a beef? 네, 슬랭인데요. 네. 컬러키얼입니다. 비프가 비프하면 소고기 고기 고기인데요. 예. 이게 왜 불만 불평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 경찰봉으로 턱 가슴을 치면서요. 불만 있어 너? 예. 보자 보자 이게 이게 정말 그것도 이 사람이 섬짓한 거예요. 이 노인 내가 보통 사람 같지가 않거든. 네. You got a beef? What is it? 그러자서 한 풀 꺾여요. How did you know I had a gun? 내가 총이 떼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또 뭐 불이 꺾게요. 아주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기까지는. What do you want? Free lesson in a police work? 경찰은 뭐 공짜로 배우려고 그래. 뭐라고 이 사람 지금. 어?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줄 알아? 그런 거? 그러자 돌아갑니다. Are you okay, pal? 이봐. 당신 왜 그래? 고개가 푹 떨구니까요. 그때 우리가 오늘 익힐 표현. I had a rough day on the job. I had a rough day on the job.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죠. I had a rough day on the job. I had a rough day on the job. 그렇습니다. Rough day 하면은 직역하면은 거칠은 날이거든요. 날. 힘든 날. 네. 오늘 직업에서 거칠은 날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I had a rough day on the job. 오늘 안 좋았거든요. 아, 한번 그 장면 들어볼까요? 네. 그러자 이제 예. 말론도 또 뒤에 나와요. 네네. 예. Are you going home now? 그러면서 그 뒤에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알아줘요. 경찰 업무의 첫 번째, 당신은 지금 네. 경찰 업무의 첫 번째 룰 하나 익혔는데. 저도 기억나는 네, 장면이네요. 업무가 끝나면 살아서 돌아가야 돼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예. 다 겪은 사람이 젊은이에게 가르쳐준 장면인데 특히 I had a rough day on the job.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요.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Now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You want to throw your garbage? Throw it in a goddamn trash basket. Do you have more important things to do? Yeah. But I'm not doing them right now. We understand each other. Okay, pal, why the Mahaska? Why are you packing the gun? I'm a treasury officer. All right. Just remember what we talked about now. Hey. Wait a minute. What the hell kind of police you have in this goddamn city, huh? What do they teach you? You just turned your back on an armed man. You're a treasury officer. Yeah, how do you know that? I just told you I was. Who would claim to be that? Who was not? Hmm? What's your name and unit? It's right here. You got a beef? What is it? How did you know I had a gun? What do you want, a free lesson in police work? Are you okay, pal? I had a rough day on the job. 아, 맨 끝에 들렸네요. I had a rough day on the job. 예. 그렇죠? 예. 나 오늘 안 좋았었어요. 라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자, 이 다음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네, 어떤 장면인가요? 네. 바로 이제 이번에 보여드릴 장면이 영화의 제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만 네. 알카포네가 그 다음에 어느 그 주류 저장 창고를 급습해서 네. 일단 성공을 해요. 예,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실적을 올리거든요. 예. 알카포네가 처음엔 사람을 보내요. 엘더맨이라는 사람 보내는데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경찰 간들 찾아다니면서 매수하는 사람이에요. 터치하러 다니는 사람이죠. 네. 들어와서 그럽니다. I came up to congratulate you on a job well done. 오늘도 첫 번째 거 읽어주셔야 되겠네요. 정은님 씨. 어디요? I came up to congratulate you on a job well done. 네.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용문자처럼 썼는데 잘 읽으시네요.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 잡은 직업이 아니죠? 일이죠. 예, 예, 일이죠. 이번에 한 일 잘했다는 거군요. I came up to congratulate you on a job well done. 그래서 좌합이 직업도 있고 일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일은 그렇지만 그때 그 일은 사건이죠. 저한테 영어 배우는 어느 학생 하나가 영문과 학생인데 그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카츄샤를 처음에 갔는데요. 변소 청소를 했대요. 네. 뭐 하라니까 해야죠, 뭐. 네. 흑인 장교가 오더니 굿잡, 굿잡 그러더래요. 그래서 잘했다거든요. 예, 요 일을 잘했다. 예.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건 땡큐 그러고 오면 되는데 너는 변소 청소가 꼭 맞는 직업이야. 이렇게,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너는 이게 딱 맞는다 그래가지고 3년을 미워했답니다. 그 사람은. 영어를 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죠. I came up to congratulate you on the job done. 비꼬는 거거든요. 네. 이건 비꼬는 거죠. 네. 축하합니다. 우리들 주류 저장 창고 급습해서 해놓고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보세요. 미스터 네스. 당신 교육받은 사람이죠. 자, 눈 좀 감아준다면 이거 드릴게. 돈 뽀따리 2만원 봉투무. 두툼합니다. 네. 저 한번 정말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콱 내놓죠. 그러면서 씩 윙크를 하면서 별로 매력적으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 한번 눈 감아주신다면 좋을 텐데. 어? 서로 당신이 지금 우리 사업 망치겠어. You are causing dismay. 그러자 네스가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 뭐 월리스도 들어오라고 그러고 뭐 션 코넬 다 들어오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청백리 관리 경찰관. In Roman times when a fellow was convicted of trying to bribe a public official. 로마 시대에 만약에 공무원을 매수하다 걸리면 말이야. They cut off his nose and sold him in a bag with a wild animal. 코를 잘라가지고 자루에 넣어서 야수하고 강에다 던졌대. Throw them in a river. 어? 그러나 그런 you tell your master. 너네 두목한테 가서 얘기해. Master. We must agree to disagree. 어? 너네들이 우리 매수하려는 거 동의할 수 없는데 동의한다고 말해봐.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동의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죠. 그랬더니 you are making a mistake. 경고합니다. 너 실수하는 거야. 그랬더니 네스가 그래요. I made them before. 나 실수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I'm beginning to enjoy them. 이제 실수 좀 즐겨. 실수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까지. 그러자 바로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You fellows are untouchables. 너네가 그렇게 깨끗해? 너네가 매수한대? You fellows, 너희들, 그죠? Yeah, you fellows are untouchables. Is that the thing? No one can get to you? 아무도 너네 매수 못해? 너네 그렇게 잘났어? 그랬더니 엘리언 네스가 그럽니다. 알카폰한테 가서 일러. I will see you in, I will see him in hell. 지옥에서 만나자고. 예. 비장하죠. 들어볼까요? 예, 들어보죠. We have several large operations in the work. We're rather busy, Alderman, so what can I do for you? I came up to congratulate you on a job well done. Share your good fortune on such a lovely day. What's that? What is that? Mr. Ness, you're an educated man. Let me pay you the compliment of being blunt. There is a large and popular business which you are causing dismay. Why don't you just cross the street and let things take their course? Come in here, please. In Roman times, when a fellow was convicted of trying to bribe a public official, they would cut off his nose and sew him in a bag with a wild animal and throw that bag in the river. You tell your master that we must agree to disagree. You're making a mistake. Yeah, well, I've made them before. I'm beginning to enjoy them. You fellows are untouchable. Is that the thing? No one can get to you? Yeah. You tell Capone. Hey, everyone can be gotten to. And I'll see him in hell. 예, I'll see him in hell은 뭐 잊어버리셔도 네. I came up to congratulate you 좀 길지만 congratulate 사람 on 뭐뭐뭐 축하해 네. 그러면 I congratulate you on a success 네. 예, 오늘 강영희 씨 Untouchables 얘기 재밌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I had a rough day on a job. 예, I had a rough day on a job. 학생들은 이거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안 좋았어요. 안 좋았지도 못하네요. 네, 다음 주 이 시간 또 기대할게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언터처블 중에서 듣습니다. Ness and his family,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Untouchables 중에서 Ness and His Family, 서울 서초동 유정원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은요. 대전 삼성일동의 손선희 씨의 신청곡입니다. 광주 동아여고 2학년 4반 학생들 그리고 예쁜이 지은이 학생도 들어주세요. 영화 Dear Hunter 중에서 카바티나,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와 함께 전해 인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